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서 23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숫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재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함께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이 여호와의 절기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역사가 작은 모형으로 그렇게 그려져 있죠. 이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앞으로 이 메시아를 통해서 행하실 그 구속의 일과 또 그 구속의 일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그 택한 백성들의 그 유익들 혹은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이 절기들을 함께 배우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신앙의 삶에 큰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워낙 이 절기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인터넷을 쳐보시면 대부분 이단들이 많이 사용해서 뭐 이렇게 막 이상하게 이렇게 쓰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또 부차적으로 그런 이단의 어떤 유혹이나 그런 가르침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데도 유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총 몇 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총 7개가 있고요. 이 7개는 계절별로 나누면 몇 개가 됩니까? 네. 3개가 됩니다. 그래서 봄절기, 그리고 가을, 여름절기, 그리고 가을절기.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초실절은 그 7개 절기 중에서 3번째 절기이고 또 그 계절별로 나누는 것의 맥락에서는 앞에 있는 봄절기의 이제 마지막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두 가지 절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첫 번째로 유월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메시아의 희생을 통해서 택한 백성을 어떻게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는가를 그림자처럼 보여준 것이었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유월절 날 유월절 어린 양이 그 죽는 그 정확한 시간에 죽으심으로써 자신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실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어린 양의 그 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그 심판에서 벗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서 넘어가게 되는 일이 실제로 있게 된 것이죠. 신자는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멸망받아 사실 마땅한 그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동시에 그런 자격 없는 자를 큰 희생을 통하여서 살리신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피, 나를 살려준, 나를 심판해서 넘어가게 한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의 희생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예수께서 그 완성하신 그 유월절의 사실들을 알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또 그 보배로운 피마를 자기의 자랑으로 삼으면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참으로 유월절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무교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이 그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니산월 14일 날 행해졌다면 무교절은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누룩을 먼저 제거하는 그런 일을 해야 했죠. 그리고 동시에 무교병, 무교절에 있어서 핵심인 이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7일 동안 계속해서 먹어야 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린 양의 희생으로 심판을 넘어간 자들이 그 심판의 대상을 상징하는 그 죄, 대상이 되는 그 죄를 상징하는 그 누룩, 그것을 제거하며 살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오직 살아가는 동안에 그 무교병의 실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으며 그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지난번에는 시간이 없어서 다루지 못한 부분이지만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이렇게 행하시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막 비둘기 파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뭐 돈 바꾼 사람들의 그 상을 엎으시는 그 일이 어느 때 일어났냐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유월절 무렵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집에 있는 그 누룩을,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누룩을 제거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 것이죠.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이 성경 전체의 그 복음서의 맥락에 보면 초기 그 사역하실 때부터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자주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는 초기에 성전에 들어간 사건이고요. 그곳에서 그렇게 누룩을 제거하셨고 이제 그 복음서의 후반부에 가보면 그 후반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그 유월절 무렵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누룩을 제거하는 다시 그 장사꾼들을 내쫓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21장 11절 12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친히 유월절에 앞서서 그렇게 누룩을 제거하심으로써 다가오는 유월절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에서 그 무교병 떡을 딱 드시고 그 떡이 자기 자신임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유월절 그 만찬을 성만찬으로 그렇게 다시 제정하셔서 자신을 상징하는 그 무교병 떡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을 먹으며 그것을 자기를 기념하며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교절을 완성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것이죠. 무교절날 무덤에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참 무교병의 실체였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달리 썩음의 그 과정을 거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 그 유월절과 또 무교절을 완성하시고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사는 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고 죄와 싸우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고 또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기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메시아의 실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초실절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고 또 무교절이 예수님의 그 묻히심과 관련되어 있다면 초실절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초실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된 절기라는 사실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로 그 묘사한 것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첫 열매가 바로 초실절날 우리가 레위기서 23장에서 읽었던 이 초실절날 드려지는 그 첫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앞서 제가 절기를 다뤘던 그 방식대로 각 절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또 그 절기와 관련된 그 명령들을 조금 살펴보고 또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시간 개념을 좀 정확하게 하셔야 하는데요. 그 유월절이 언제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유월절이 니산월, 그러니까 종교력으로,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1월 달입니다. 1월 달 니산월 14일 날이 이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5일이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이고 21일까지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뭘 먹어야 했다고요? 무교병을, 누룩을 제거하고 계속해서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주일간의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이 지난 날 다음 날, 그 무교절이 있는 그 주간에 있는 안식일이 있는데 그 안식일이 지난 날, 그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늘 일요일인 것이죠. 초실절이란 첫 열매의 절기라는 그런 뜻인데 이때 바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쳤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 짚고 좀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성경 우리 한글 성경 번역과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헷갈릴 수도 있고 또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 좀 찾아보겠는데요. 우리 23장 출애굽기 23장 14절을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우리 17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일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내용은 세 번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께 1년에 세 번 하나님께 그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개로 말했다는 것은 일곱 가지 그 절기를 지금 계절별로 이렇게 나눠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살펴보시면 15절에 무슨 절기가 나옵니까? 무교병의 절기가 나오죠. 네. 제가 뭐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로 퉁 쳐서 이렇게 말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라 하면 그게 그 뒤에 나오는 무교절과 이 초실절을 같이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할 때도 유월절을 지키는 게 포함되고 당연히 초실절까지 지키는 것이 포함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무교절이 이제 기니까 그것을 좀 이제 대표로 해서 여기서는 그렇게 그 봄절기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두 절기가 나오는데 두 번째 절기와 세 번째 절기가 나오는데 16절에 뭐 처음에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네,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수장절. 수장절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초막절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장막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막절도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장막절 하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처음에 그 7월 달 1일 날 있는 그 뭐 나팔절과 또 그리고 10일 날 있는 그 대속제일 그리고 며칠 뒤에 있는 이 장막절까지 포함하여서 세 가지의 절기를 포함해서 이렇게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두 번째 나온 이 맥추절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번역이 완전 잘못됐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교회에서 행해지는 맥추감사주일과 뭐 관련 있는 본문처럼 이게 보이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두 번째로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절기는 맥추절이 아니라 오순절 혹은 칠칠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과 그 칠칠절 또는 오순절 혹은 칠칠절로 불리는 그 날은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 아니라 밀을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농사의 배경에서 그 오순절 날에는 보리 추수가 아닙니다. 그 맥추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밀을 추수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 원문도 하가 학가치라고 하면서 문자적으로는 수확의 절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역 성경이 이렇게 오역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도 이를 동일하게 맥추절로 다 오역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어 성경들은 다 대부분 정확하게 Feast of Harvest라고 해서 제대로 다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오해를 낳은 또 다른 이유가 이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있거든요. 출애굽기 34장 2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우리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칠칠절 곧 매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네, 여기에도 칠칠절 하고 곧 해서 또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번역입니다. 원문에 보면 비크레이 캐찔 히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히팀은 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밀의 초실절을 지켜라 이런 의미입니다. 칠칠절은 그러니까 맥추의 초실절이 아니라 밀의 초실절인 것이죠.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요, 이것을 wheat harvest라고 해가지고 밀수확으로 제대로 번역하고 있고, 앞에서 그 출애굽기 23장에서 오역을 했던 그 새 번역과 공동 번역도 이 구절은 밀의 추수기로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아직도 이렇게 네 번이나 개정됐는데 이렇게 놔두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스라엘 땅에서 칠칠절날, 그러니까 오순절날, 우리가 이제 다음에 배우게 될 그 오순절날 수확해서 헌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보리가 아니라 밀입니다. 그리고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는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초실절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맥추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초실절,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초실절에 대응해서 부를 수 있는 것이지 그 오순절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초실절날 바로 이 첫 보리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만든 것이죠. 정리하자면 이 오순절과 초실절은요, 둘 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수확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날은 보리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이 오순절날에는 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 그 장막절에는 뭐 수장절이라도 부르고 또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이때에는 과일 수확을 다 하는 그런 마지막 절기로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초실절이 되면 그 초실절 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동이 트는 일요일 날에 사람들은 바로 보리단을 자르기 위해서 보리밭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의 박수 갈채를 받으면서 누군가가 대표로 보리단을 낫으로 베고 첫 열매로 거둔 그 보리단을 성전 뜰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보리단을 가지고 번제단 북동쪽에 서서 지성소가 있는 곳을 향하여서 서쪽을 향해서 흔들어서, 요제가 이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흔들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읽었던 레위기 23장 우리 10절 1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3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드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네. 이렇게 첫 보리 단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이 단은, 이 드림은 앞으로 수확하게 될 그 보리, 모든 보리의 보리단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있을 모든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한 것이죠. 간구한 것이죠.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보리단을 갈게 갈아서 그 채질을 하고 그것을 이제 소재의 제물로 드립니다. 한 줌 정도의 그 보리가루를 번제단에 불에 던져 태우고 한 마리 수장을 번제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남은 보리가루는 제사장의 몫이 되었죠. 그리고 14절이 말한 바 대로 이 첫 열매의 제사가 드린 후에서야 이 추수한 곡식들을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초실절은 1차적으로 약속의 땅에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땅에 들어가서 새롭게 농사를 지은 후 그 첫 곡식, 그 곡식 중에도 보리가 가장 이스라엘에 먼저 나게 되는데 그 보리단을 추수하여서 그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삶을, 그 풍성한 삶을 감사하고 앞으로 누리게 될 것들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우리가 유월절이 14일이었고 그리고 무교절이 15일이었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안식일이고 안식일이 지난 그 날이기 때문에 니산월 17일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왜 날짜를 말씀드리냐면 이 니산월 17일 이 날짜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관련해서 특히 부활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그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창세기 8장? 얘는 무슨 이야기가 있죠?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있죠. 이제 방주가 그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아라랏 산에 이렇게 도착하게 되는, 머물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창세기 8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이 창세기 8장 4절에 언제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고 이야기합니까? 일곱째 달 열일의 날, 그러니까 17일이죠. 일곱째 달 17일에 이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일곱째 달은 그 출애굽기에서 보거나 레위기에서 본 그 종교 달력이 아닙니다. 종교력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로부터 갖게 되어서 사용하게 되고요. 그 전까지는 무슨 달력을 사용했냐면 민간력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달력 그 체계를 이스라엘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간력에 의하면 민간력 그 7월 달 17일이 바로 종교력으로 이렇게 변환시키면 종교력 1월 17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 8장에 나오는 일곱째 달은 종교력으로 1월 달 니산월 17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무르는 그 날은 바로 이 초실절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방주가 물의 심판을 거쳐서 땅 위에 안식하게 된 이 사건이 앞으로 있을 부활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 일이 그런 날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 그 기간을 거쳐서 이제 나중에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새로운 세상의 새 열매로 그 가족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계속 살펴보고 있듯이 유월절을 지나서 무교절을 거쳐서 그 무교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그 밤을 거쳐서 이스라엘이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홍해 바다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죠. 그 가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거쳐서 그 홍해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는 그날, 이제 이 날에 대해서도 사실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뭐 7일 걸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몇십일 걸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성경의 기록을 조금 찾아 이렇게 면밀하게 보면 우리는 그 날이 약 한 3일에서 한 길게는 4일 정도 걸릴 거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감이 이게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그러한 그 절기의 그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고 그들이 그 물에서 나오게 된 홍해를 건너서 물에서 나오게 된 그때가 아마도 17일 날 새벽이 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유대인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는 것으로 신약의 기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앞에서 우리가 잠깐 언급했듯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그 광야 기간 동안에 그들이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네,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만나가 그치고 이제 새롭게 그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생산되는 그런 농산물을 먹기 시작한 그때도 바로 니산월 17일이라고 여호수아서에서는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는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14일날 유월절을 지키고 15일날 무교절을 지키고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 다음 날인 이제 17일부터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얻게 되는 새로운 곡물을 얻게 된 것이죠. 그것으로 먹고 살게 되는 것이죠. 이는 또한 이 니산월 17일날 시작되는 그런 그 새로운 생명, 약속의 땅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의 그 실체를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더서를 보면요. 하만이 아하수로의 왕을 이용해서 온 이스라엘을 다 몰살시킬 그 음흉한 계획을 펼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더서의 기록에 의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당할 그 조서가 이렇게 선포된 날이 바로 니산월 13일입니다. 그때 바로 에스더가 3일간의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언제를 말하겠습니까? 네, 14, 15, 16일이 금식일인 것이죠. 그리고 3일째 되는 그날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 그런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 왕에게 나아가죠. 놀랍게도 어떻게 됩니까? 왕의 은총을 받습니다. 그리고 17일 날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만의 운명과 뒤바뀌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날 하만은 죽게 되고 이스라엘은 다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 그날에 죽음으로 벗어나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그림을 그 사건 안에 담아 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메시아의 부활과 그 부활의 혜택을 받게 된 그 택한 자들의 영광을 그 역사의 그 시간마다 다양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조금씩 그 의미를 확장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니산월 14일 날 죽으시고 15일 날 그 무교절에 무덤에 계시고 16일 안식일에 일을 거쳐서 17일 날 새벽에 그렇게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신약 저자들은 더 확실하게 이 초실절을 예수님과 연결시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초실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복음서 전부가 다 분명하게 지지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바로 안식일 다음 날, 그 주일날 부활하신 것입니다. 니산월 17일인 것이죠. 그 주일이 바로 초실절인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마가복음의 기사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레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러니까 이때 막달라 마리아의 그 여인들의 일행이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아침 일찍 해 돋을 무렵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었겠습니까? 첫 열매로 거둬들일 그 보리단을 거두러 아마 보리밭으로 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들은 바로 예수님을 찾아서 무덤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가보니 그 무덤은 비어져 있었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일어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초실절 때 제사를 드렸던 그 첫 보리단의 실체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 기자들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제의 방식으로 그 제사를 드렸다는 것 또한 생각해 보십시오. 좌우로 흔들었지 않습니까? 마치 잠자는 사람을 흔들어 깨우는 것 같은.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놀랍게도 초실절 날 하나님께 흔들어 드려지는 그 첫 보리단의 실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그 초실절 날, 니산월 17일 날 부활하셨고 그 초실절 제물의 실상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함으로 그 초실절의 참된 의미를 완성하신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에는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초실절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구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초실절의 실상이고 실체이신, 그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초실절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초실절은 땅의 첫 소산물을 드리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첫 소산물을 바친다는 것은 11조의 의미가 그렇듯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이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바울은 지금 유대 절기의 맥락에서 이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실절 날 그 죽은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모든 자들의 첫 열매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그 다음에 있을 수확을 예상하는 대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15장 22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여기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아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그림은 바로 초실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그 부활이 확실하다면 그와 연합된 성도들의 그 부활은 또한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백성의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실제적으로 부활시킨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 곧 예수님과 연합한 모든 자들을 반드시 부활시키시는 것인 거죠. 반드시 그렇게 행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그 15장 3,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모두가 성경의 약속대로 성취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가 염두에 둔 그 성경, 그 구약의 성경은 다름 아니라 그 뭐 전 성경도 되겠지만 그 절기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 구약의 절기를 통하여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절기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완성시키셨음을 믿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그 하나님의 크신 그 놀라운 계획과 또 오묘한 섭리가 참 이상스럽게 놀랍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덧붙여 살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초실절날 유대인들이 드렸던 그 첫 곡물은 어떤 곡물의 한 줄기가 아니라 어떻게 드려졌습니까? 한 단으로 그렇게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11절에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한 단이란 한 묶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럿이면서도 하나라는 뜻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때도 예수님과 함께 한 묶음의 사람들도 또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초실절에 요제로 바쳐지는 그 첫 곡물의 한 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우리 마태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 27장 50절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기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이 본문은 상당히 많은 학자들을 당혹시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제대로 설명하는 그런 학자들이 없습니다. 그냥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는 알 수 없다. 이 기록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는 유대교의 풍습을 잘, 문화를 잘 알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는 초실절의 예언대로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그때 한 무리의 성도들이 그 무덤에서 깨어나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일어났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한 그들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뭐 알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것이겠죠. 여하튼 그 구약의 성도들이겠죠. 그 구약의 성도들이 초실절에 그 첫 곡식의 한 단이 되어서 예수님과 묶여서 부활에 참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깨어난 이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과 한 단이 되어서 천국으로 인도된 최초의 예수님과 묶여진 그 곡물 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에 얼마나 철저하신지 또 얼마나 자신이 뜻하신 바를 그 우리를 위한 그 우리를 향한 그 구속의 일을 정말로 놀랍게 이루시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다 그의 정하신 방법과 또 정하신 시간과 정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십니까? 이것을 보면 볼수록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의문을 품을 수 없고 또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그토록 중요한지를 알게 되며 반드시 그것만이 왜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을 이외에 우리가 보탤 수 있는 어떤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로써 1500년 전에 초실절이라는 절기를 통하여 약속하시고 계시하였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게 첫 곡식단이 살아났다면 그 다음 곡식들은 순차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과 그 섭리와 구속하신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 곡식들인데 우리 역시도 그 부활의 영광에 반드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확고하게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사실로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은즉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가장 확실하게 보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참으로 완전한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와 똑같은 일이 그분의 정하신 그 시점에 그분의 때에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신부들을 위하여 그의 신부인 교회를 위하여 다시 돌아오게 될 그 재림의 때, 즉 나팔절 때가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는 그의 몸처럼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새로운 완전한 그 부활의 몸을 갖고 그런 삶을 갖게 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로운 삶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된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세상에서 또 타락에 영향받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새로운 그 삶의 그 경험이 간헐적이고 또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할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부활 생명으로 낳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신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성령의 첫 열매, 그것을 신자가 받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얻으신 그 첫 열매의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우리의 부활이 확실하고 앞으로 우리가 받을 그러한 부활의 영광도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성령 안에서 확보하고 소유하고 참으로 맛보며 살아가면서 그 영광스럽게 더 누릴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확실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갑니다. 부활의 영광의 그 첫 열매인 그 성령을 맛본 자로서 더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다리는 자로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초실절을 지키는 삶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부활과 관련하여서 초실절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 초실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냐, 초실절을 지킨다는 건 다름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부활이 또한 나의 부활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극적인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바로 우리의 일생,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우리의 일상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아멘.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할 때, 또 그 승리를 나와도 함께 누르기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만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또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우리의 어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을 누가 정복하시고 해결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것을 정복하시고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삼키는 그 죽음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이 세상의 죽음보다 강력한 게 있습니까?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부족함이라 하더라도 그것과 비교 안 되는 그 강력한 죽음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죽음에 어떤 삶의 어떤 것에 사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일생에 매여서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이게 해결 안 되면 어떡하지? 병이 들면 어떡하지? 병이 안 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날 얕보면 어떡하지? 이러한 모든 마음의 걱정들은 다 사망의 증상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다양한 그런 문제들에서 자유로우십니까? 또 우리가 많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잘 될까 안 될까? 그것으로 염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다그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에서 안정과 성공이 아니라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게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은 초실절날 흔들려 깨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맞다면 우리는 세상과 그것을 모르는 세상과 죽음에 매여있고 일생에 매여있는 사람과 다른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부활의 생명과 그 부활의 영광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들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살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6장에서 이 부활과 관련해서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삼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바울이 이렇게 말한 대로 우리는 이 놀라운 절기의 성취, 구속의 성취에 참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한 대로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 구속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것, 이루신 것, 그것,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니까 기꺼이 우리 전부를, 너희 몸을 살아있는 영적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데 힘을 쏟고 또 그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애쓰는 그런 삶을 이제 기쁨을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그 생명을, 그 소망을 주신 분이 그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모든 바는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어떤 것을 성취하거나 또 뭐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부활의 영광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심판에서 넘어간 구별된 성도인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믿고 의지하여 유월절을 지킵니다. 또 그 어린 양의 혜택을 받은 성도들은 우리 자신을 심판받을 그 죄로부터 분리시킬 뿐만이 아니라 무교병의 실체이신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먹음으로 그분께서 공급하신 그 힘을 가지고 삶으로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초실절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연합하여서 그 생명의 첫 열매인 그 성령을 받은 성도로서 일생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 초실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래의 참 소망, 영광스러운 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초실절을 누리시고 또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초실절 절기를 통하여서 보게 하시고 확인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초실절의 첫 열매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한 우리에게도 분명한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임을 확인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우리의 일생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며 전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이전 찬송가는 539장입니다.